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용도 따라 당제 7차 대회에서 지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당의 믿음직한 호위대, 적후대, 익적부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 나갈 청년 조리들의 불타는 맹세인 양,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의 글발이 배경대에 새겨지며 야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야외장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짓기 위한 충종의 200일 전투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갈 열혈 청춘들의 혁명적 기계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대형들과 불의 율동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총촌하는 화강 속에 새겨지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산 영웅청년정신, 선군청년문화,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 등의 글발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당중앙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노 따라 심차게 내달리며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를 승리와 변혁의 시대로 장식해온 영웅청년사를 감회 깊이 되새겨보게 했습니다.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하며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언제나 곧바로 나아갈 청춘의 피 끓는 심장이 그대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야외장을 격동의 파도로 설레이게 했습니다. 오늘도 7년대는 우리 앞에 있어라.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야외장에 들어선 횃불 대오가 백두 혈통, 후비대, 적후대, 익적부대, 수령보위의 글자를 새기며 도도히 급이 쳤습니다.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보위한 항일 선열들과 조국의 전투를 피로써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우리의 위협과 자주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침략의 무리들을 단매에 주탕쳐버리는 500만의 핵폭탄이 될 청년 전의들의 억척의 신념과 멸족의 기계가 야외장에 차넘쳤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미래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에 따라 혁명의 횃불봉을 더 높이 축혀들고 주체혁명위협의 한기를 변함없이 걸어갈 열혈 청춘들의 신념의 분출인 양 야외장에 영원하라 청년강국의 횃불이여의 글발이 펼쳐지고 김종훈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소리가 심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외가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만년의 환한 미소를 지우시고 우리 당의 위협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 감높은 청춘의 위운을 별처럼 새겨가고 있는 미도운 청년 조리들에게 따뜻이 손을 줘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청년 전의들의 횃불 야배가 조직성과 교열성, 예술성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이며 만점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전체 출연자들과 장작가, 지도교원 일꾼들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환희와 격정이 차넘치는 장례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를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청년 학생들의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세상을 들었다 놓는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 창조로 총종의 200일 전투 기록장에 빛나는 위운을 새겨가는 청년 강국의 주인된 긍지도 높이 춤 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뜰악에 심장의 핏줄을 이어놓고 수령의 위협, 당의 위협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갈 수백만 청년 전의들의 불굴의 기상인 양 추포의 뇌성이 장례를 진감하고 추포탄들은 취향 찬란할 김일성, 김정일 청년강국의 미래를 축복하며 아름다움의 일만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주체혁명위협의 미더운 계승자들로 자라난 영웅 청년 대군의 무궁무진한 짐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당지의 7차 대비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린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으로 굴려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경축 청년 전의들의 횃불 야외는 시세의 전출위인이신 경야는 김종운동지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협의 완성을 위하여 주체 청년운동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곧바로 심차게 나아갈 김일성, 김종일 청년조원이들의 억척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심있게 과시했습니다.